위대한 저국 해방 전쟁 승리 63돌세 조미에서 러시아 국적 선박 프로회소르 흘류수치노 소년들의 경축 모임이 23일 남포항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 연설자들은 지난 저국 해방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나라를 수호하셨으며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온 세계는 탁월한 수령으로 끝없이 흠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